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성스러운 생애와 업적을 국제사회계와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조선 통일을 지지 꼬바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몽골 김정숙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 인사들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백승의 투쟁 역사에는 자기 수령께 가장 중직한 혁명 전사이신 김정숙 여사의 숭고한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격찬했으니요. 기내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뷸레진과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에스파냐의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그래서 수령결성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셨으며 주체혁명위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김정숙 여사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숭고하고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여성학회 교수 리혜정, 미래음악회 회원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 청년들과 잡지 마을을 비롯한 남조선 출판물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에 대해서 칭송했습니다.